것처럼 내게 날아갔어 별처럼 별처럼 내게 꽃이 됐어 눈치챈 입었어 노란 꽃이 폈어 봄이 왔니 벌써 오케이 준비 완료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너 하나밖에 안 보였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게 반해버렸어 너 때문에 떨리는 손으로 정확히 조준해 속였어 용기 내서 고백할게 남자답게 널 손바꼭질 술래같이 쉽게 잡히지는 않지 하지만 내 눈엔 잡히고 난 아직도 널 잡으려다 닌지 눈그러미 시선 강탈했어 너무 예뻐 참을 수 없어 Fly Fly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몰라. 주변에서 제일 예뻐서 잘 지는 애 찾으면 바로 그게 너지 아직 어색한 느낌 싫지 않아 내가 느낀 감정 그대로 평생 이대로 간직하고 싶어 끝까지 오르지 못할 산이 됐어 깊이 곧 넘어가 보겠어 친구들이 모두 안 된다고 말려도 흘리면 더 하고 싶은 girl 자존심 때문은 아니야 솔직하게 네가 좋아서 미치겠어 넌 빛이 나는 girl 알아 눈빛이 다른 것 같아 누가 뭘 하던 간에 내가 판단해 너의 맘속으로 묻어 냉전해 물끄러미 시선 강탈했어 너무 예뻐 참을 수 없어 Fly Fly 꼭꼭